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전문을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세에 즈음하여 볼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